아무 말도 필요 없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린 원하고 있어. Oh yeah. 깊이 나의 그녀가 모르게 아무것도 알 수 없게 점점 빠지고 있어. 그날 사랑하는데 이런 적은 없는데 난 너만 보이고 계속 흔들려 이런 내가 낯설어. Oh. 내가 가고 싶지만 너만 앞에 있지만 내 옆엔 그녀가 나쁜 상상을 하게 해. 자꾸만 자꾸만 이러면 안 돼. 하지만 알면서 알면서 계속 너에게 끌려가 내 맘을 빼앗고 내 안에 들어와 날 아프게 해 날 아프게 해 날 미치게 해. Oh, oh, oh, yeah. Oh, no. Yeah. Yeah, I just do what I want. Uh-huh. 지금 너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게 너의 얘기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서 미안해. 사실 내 눈이 바빠 네 물잔이 넘치고 있는 줄도 몰랐어. I live them all 그녀의 모든 것을 Even if it's so bad I just wanna hustle. 네가 앞에 없다면 그녀에게 다가가 사고 칠 것 같아 tonight. Come in, no!